오늘 아침 뭘 드셨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을까? 나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을까? 양식이란 매일 먹어야 되는 주식이고, 그걸 먹어야지만 살수 있는 것. 그 양식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양식입니까? 되는 대로 먹어요? 되는 대로 막 집어넣으면 여러분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아니죠? 먹을 것도 가려 먹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레이기는 가려 먹자. 다 먹지 말고 구분해서 먹자. 그게 레이기예요. 양식은 구분해서 먹는 거예요. 가려서 먹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양식이 뭐냐? 양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이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돈만 먹고 사는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거고,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가장 불행한 여인, 잊혀진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참 기억 많이 해놔야 돼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 처음에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환경과 또한 유대인 오랜 역사적인 편견 갈등, 그런데 예수님께서 굽히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문을 열어가셨죠. 그런 중에 이 여인이 변화를 겪게 되죠. 변화를. 진정한 변화는 육적인 관심사에서 영적인 관심사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 이 진정한 변화의 핵심이 뭐냐? 예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변화돼요, 변화. 그동안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에? 화장실 갔어요? 8절 봐요, 8절. 8절. 4장 8절. 이는 제자들이 뭐예요? 어디 갔어요?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배가 고파서. 먼길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가서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하고 다 대화가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났죠? 제자들이 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양식. 양식 머리 놓으시고 머리 넣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뭐냐?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라, 비어 잡수소서. 먹을 거 갖고 왔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 배고프죠? 우리가 구해 왔으니까 선생님 잡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아니, 그 여자가 줬나? 먹을 양식이 있다니. 저번, 아까 볼때 없었는데, 누가 지금 와가지고 갖다 준 모양이다.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 양식이 있어. 누가 갖다 줬어? 그래서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뭐래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 잡수세요. 그러더니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갖다 드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얘네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양식에 대해서 몰라. 얘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누구의 양식? 누구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두 가지. 자,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뭐야,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게. 예수님 매일 이걸 드시고 주식이고 이렇게 사시는 거야.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지금 사오는 이 떡이나 밥이 아니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 제자들이 자꾸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 처음 믿고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왜? 영적인 교훈이 많아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의미 모르잖아요. 제가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리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깊이 있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생애에 그래도 좀 못났지만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한다 강해. 설교예요. 이것도 설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요한복음 책 하나 띄면요 여러분 신앙 부쩍 자라요. 부쩍 자라요. 제가 장담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복음 진리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말이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내 양식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 뭐 우리가 맞아, 뭐 그래, 그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뭐. 그리고 뭐 하나님 뜻이 뭐 양식이고 이렇게만 알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봐도 못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게 보세요, 이게 병행 구조라는 거죠. 이거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구조가 많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자. 이 전개되어지는 이 순서가요. 여러분 절 1절, 2절, 3절, 4절 쭉쭉 중대로 달랑 맺고 그다음 또 4, 5, 6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흐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보아요. 27절, 28절이요.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27절, 28절은 이제 27절은 뭐냐면은 제자들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이상이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는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28절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 상황으로 또 확 바뀌어버려. 상황 전개가 바뀌어버린 거야. 여자가 물동이로 버려두고 동료로 돌아 사람들에게 이른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3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8절까지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49절에 가서 또 사마리아 여인이 또 딱 언급이 또 나와.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한 이 단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내용인데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제자들 이걸 같이 배치를 했어. 그런데 이 요한이 참 깊어요. 이거 왜 그러냐.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수가성 위원 하나 집어넣고 제자들 한번 얘기 집어넣고 여기 이 요한이 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것만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랄까 편집한 거예요. 편집. 의도적으로. 노력들 많이 해요. 우리 사도들이. 노력 많이 해요. 이런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절 한절 이렇게 아는 것이 위험해요. 한절 놓고 앞뒤절과 상관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동떨어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뚝 잡아가지고 거두절미해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뒤 다 빼버리고 그 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문제 뭐 그런 걸 전제하고 지금 요한은 여자는 목이 말라 목이 목이 마른 거예요. 기근, 목 갈증. 그리고 제자들은 배가 고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물하고 양식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기근하고 기갈 아니에요? 기근. 목마름과 배고픔.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이 상황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 이 여인이 목마른 삶. 목마른 삶. 목이 마른 삶이 알아요?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채워지지가 않아. 뭘로도. 여러분, 뭘로 채워져요? 돈이 좀 다 살 것 같으죠? 돈이 좀 다 살 것 같다.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돈 많이 벌어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시고 나중에 경험해보세요. 그래도 아 진짜구나. 또 다른 걸로 쾌락으로 채워보고 싶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자꾸 저 단위만 더 높아지고 돈 안 좋아. 목마른 인생이. 또 하나는 뭐냐 배가 고파 지금. 배고프니까 뭐 허겁지겁 뭘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 두 가지 상황 설정. 그런데 일단 이 여인을 조금 보고 갑시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없을 때 안 못 봤는데 변화라고 변화.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 육적인 관심에서 어디로 변화? 영적인 관심이 변한다고. 그런 게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사 변하는 거예요. 29절.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갈증으로 인하여서 무엇으로 채우지 못한 외로웠어. 외로운 여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내가 나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 메시아 맞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관심사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줬다. 이 여인이 행동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요거 요 변화의 외적인 모습 내적 모습이야.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생각했던 거 버렸어.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 만남을 해서 그 별 가치가 없어졌어. 이거 버렸다는 말 잘해야 돼. 버렸어 진짜로. 확 버려서 깨지는 줄 몰라 이거. 왜?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 두 번째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시원한데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최적의 장소에 계신 거예요. 졸면 안 되고 말씀드려요. 진지하게. 자 제가 물으면 대답을 빨리 해주시고. 자 첫 번째 물동이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이 여자가 동네로 가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자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 안 갔어. 맨날 집하고 우물 숨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틀렸단 말이야. 방향이 동네로 가버려서 동네로 안 가던 곳을 향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버리는 거예요. 등지고 살았잖아요 그 길을. 그쪽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방향이 삶의 방향이야. 지옥 보고 살았는데 이제 천국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방향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변화라고 이어져 그랬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향해서 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변화 있어요? 응? 이런 변화 해봤냐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변화죠. 이런 여인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는 거지. 배가 고파는데 이제 얼른 와서 먹자. 그래도 그거 다 안 먹고 예수님과 가까이 우리 나눠 먹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식 있다. 너희들 알지 못한 내 양식 있다. 제자들이 그 뭐요? 누가 갖다 줬어? 주님이 말씀하는 양식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하고 완전히 틀리고 소가성의 여인이 얘기했던 물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생 생명수하고는 또 틀린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밥이죠. 밥. 육신을 허기를 채우는 밥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밥. 그 다른 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 밥이 뭐냐? 34절 다시 보면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양식이다. 이게 주님의 양식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너희도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아버지 뜻.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물으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대답하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거기 이제 나오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오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어려워요? 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양식. 우리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양식, 주님께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양식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일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 확실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확실히 아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참 크신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도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가지고 구원해요. 자, 그 이익을 우리가 좀 배경을 좀 보려면은 그러면 양식에 대해서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전제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주님의 양식이다. 자. 진짜 밥이 뭐냐? 우리 양식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그 40일 금식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도 배가 고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배고플까? 예? 배고파요? 안 고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배고프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불경스러운 그 될까봐 아 예수님은 안 고프시지 잘못 생각이죠. 예수님 고프셨어요. 똑같은 성정을 갖추고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시관을 쓰시고 창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실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요. 40일을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어때요? 밥 생각 나요 안 나요? 밥 생각 엄청 나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왜 찾아왔어요? 뭘로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뭘로 시험해요? 먹으라고. 이 마귀가 이렇게 악해요. 아주 치사해요. 먹어라 이거예요.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얼마나 사실은 이게 예수님 배고프다는 이 말은 유혹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같으면 덥석 먹어버리지 뭐. 40일 금식 다 끝났겠다.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양식이란 게 이게 꼭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돼서 이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신명기 8장에게 거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배고파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밥을 먹어야 살지. 밥 먹어. 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사느니라. 이렇게 말.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도 그 정도 확신을 갖고 있으면 밥 안 먹을 것 같아요. 유혹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렸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냐 인간의 주식이 밥도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먹을 진짜 주식은 뭐냐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주식이다. 본문대로 진짜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뭐가요? 뭐가 참된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뭐랑 관계있냐? 만나랑 관계있어요. 만나 아시죠? 광야 음식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저 은혜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나를 주실 때는 여러 참담한 마음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마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해서 당장 원망하고 불평해버려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위해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원망 불평했다. 원망 불평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 먹을 것이 없으면 딱 원망 불평.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봐요. 돌이켜 보라고요. 뭐가 부족하고 먹을 게 없고 살아가기 막막하면은 원망 불평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가기는 싫고 광야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걱정 염려 이게 뭐냐 불신앙이 생겨. 불신앙.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어봐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겠느냐 내 말을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잘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격려하게 하고 권면하게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려고 하시는데 아니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원망의 빈도와 원망의 이 강도가 더 많아지고 강해지기 시작. 나중에 뭐라 하느냐 막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극단적인 얘기죠. 차라리 애굽으로 하나님 보시되 애굽에서 건져놨는데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아주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건져놨는데 끌고 나왔는데 애굽으로 가겠다.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 노예 생활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더니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속이 상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만나. 곁들여서 뭐까지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 주신 게 아니에요. 기분 좋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불신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 표적을 보여주겠다 주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걸 주면서요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은 이제 내 말 듣겠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걸 먹어도 내 말은 안 들을 거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거 채워줘봤자 절대로 갖고 너희 변화 안 돼. 또 그거 없으면 또 불평한다. 또 모자라면 또 원망한다. 하나님 아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자꾸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걸 자꾸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약, 약속,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해돼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퇴근할 때 과자를 사와. 과자를 사오면 막 쫓아나와가지고 막 아빠한테 막 달려서 뽀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냥 뭐 난리 나서 과자 갖다 먹고. 어느 날 이 아빠가 피곤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퇴근했어. 문딱 띵동하는 게 애들이 와 달려오다가 없어. 아이 하면서 가버려. 그럼 아빠 입장에서 어때? 얘네들이 뭘 기다린 거예요? 네?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뭘 손에 든 뭐를 기다린 거예요? 그냥 들어오기도 전에 지네방 탁 들어가서 문 닫았다. 아빠 안 본다 이거. 아빠하고 뭐가 없어. 왜 항상 왔냐 이거. 아빠라는 존재보다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지면은 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거 바라는 그거. 요거 있으면은 감사, 없으면은 불평. 있으면은 감사, 없으면 불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어야 살지만은 그게 너희들이 진짜 양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진짜 양식 같아요 이제는? 그게? 먹어도 배고프잖아. 조일주 권사님은 지금 여러분의 육의 양식을 먹이려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나는 영의 양식 먹이려고 이 자리 그냥 서가지고 핏대 올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저 양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어? 저게 더 의미가 있어. 여긴 죽도록 그냥 여기서 얘기해도 어? 얼른 끝나야 저 양식을 먹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사람이 저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진짜 양식은 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다뤘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틀리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는 그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신문 기자가 쓰듯이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면 의미적으로 썼어. 요한복음은 의미적으로.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추워요, 권사님들 또 가서. 여기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를 줘가지고 그 요한복음을 읽어야 오병이 사건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니까 몇 명 앞에서 했어요 그걸? 남자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건 이스라엘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였을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 사람들이 다 놀랬어. 이제 뭐 좀 놀랬어. 예수님을 뭘, 누구를 삼으려고? 리더.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정치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피해가지고 산으로 그냥 가셨어.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나왔어. 찾아왔어. 예수님에게 또 나왔어. 뭘 바라고 또 왔을, 찾아왔을까? 무슨 양식을? 육의 양식. 예수님께서 기적을 거기서 육의 양식을 줬을까 안 줬을까? 그러면서 예, 설교를 하셨어. 너희들은 그거 맨날 먹으면 또 만든 거 먹었고 또 만든 거 내가 해줘봤자 뭐 그거 먹으면은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떡은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들이 이 떡 말씀 이걸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감안하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뭘 먹으려고 왔어요? 육의 양식 먹으러 왔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있다가 떠났어. 에이, 실망하고 다 떠났어. 실망하고 다 떠났어. 그때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난 너희에게 주고 싶은 떡이 이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내 떡, 내 말씀. 이걸 난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다 도망가, 다 가버렸어. 실망하고 다. 그때 어쩌다가 기적 한번 일어난 거지. 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더니 정말 중요한 말씀.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자기 양식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양식이 뭐라고요? 양식. 그러다가 그렇다고 또 조금 있다가 저걸 때 밥 안 먹는다 하지 마시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 양식 먹으러 가려느냐? 우리 대답해야죠. 아닙니다. 저는 먹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입으로나 입으로 먹는 그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의 양식 그 말씀이 더 좋습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읍시다. 영혼과 육신 자체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